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총리는 70층 초고층 살림집 공사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투쟁 성과를 고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토의 대책됐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사리원 탄광을 려해하고 석탄 증산 투쟁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